그냥처럼 특별하게 느껴져 벅차는 가슴은 아마도 조금은 사랑이라 믿었는데 네 맘 내 맘 같진 않았나 봐 내가 더 조금 쉬울까